만날 떠올려. 뜨겁고도 달콤하던 사랑이 서서히 줄어들면 끝내는 버려야만 하는 감정 만남을 까봤나. 오랜 연인 너와 나 이젠 설레임도 옛말 같지만 Oh girl Never wanna be without you 내겐 여전히 너 하나뿐 넌 손실인 경우 모두 함께 견딘 only you 우리 영원히 이대로 눈을 영원히 감을 때도 같은 맘이길 서로 널 놓치지 않을게 Never wanna be You don't have to be alone 난 너의 편안함을 믿고 넌 나의 따스함을 믿고 사랑하면 돼 서로 Never wanna be You don't have to be alone 눈물이 새나올 만큼 멋진 로맨스도 쓰다린 싸움들도 더 이상 없지만 내 삶에 너라는 사랑이 외로움 같은 아픈 감정을 완벽히 잊게 해 그걸로 난 충분해 오랜 연인 너와 나 이제 만나면 습관과 견딘 only you 우리 영원히 이대로 눈을 영원히 감을 때도 같은 맘 믿길 서로 never wanna be, never wanna be. No girl I never want to be alone 처음 네 손을 잡았던 그때 마치 세상이 나의 손 안에 쥐어진 느낌인 듯 떨려왔었어 그 순간 했던 다짐을 아직 기억해 더 멋진 남자가 남자. 아니 너의 마지막 남자 동네가 되겠다고 Cause girl I never wanna be without you 내겐 여전히 너 하나뿐 손실인 경우 모두 함께 견딘 only you 우리 영원히 이대로 견딘 온